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제사회기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신문 로 버플레르, 러시아 신문 곰소몰스카야 브라우다는 글에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군사적 안목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선군 사상과 업적을 빛내어 나가시는 김정은 최고 사령관께서는 첨예한 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안아오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의 선군 용도 업적을 격찬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는 성명에서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호전은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각하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있는 것은 전체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반제자주 역량에게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